パンまんじゅう。 はーい、パンまんじゅう 始まるよ。 마마아자반만주야오늘은놀랍게도12월25일크리스마스특집입니다다들인사쉐이라서여자친구만나러갔을거야자어쨌든간에반만주오후에재밌게시작하겠습니다자먼저패널소개해드리겠는데요자패널1번 안녕하세요사펜추입니다와 와 아사펜추님 아뭐벌써5회예요 예 사회인줄알았어요 하나를날려버렸어 빨리간다 진짜시간엄청빨리갔는데자그리고패널2번 하루만네방에침대가되고싶어 아인터넷또또또 크리스마스에만개인의침대가되고싶은진땅입니다 예진땅님까지 왜침대가되고싶은거죠 네아저는관음하는걸좋아해가지고요 아알겠습니다 만개인들이크리스마스에 침대에서 그러겠죠하겠죠 예자그리고몰래하긴몰래 자3번 메리크리스마스안녕하세요여러분지금여러분이이방송을들을때쯤에저는여자친구와침대에서뒹굴고있을거예요패널3번사쿠마마요입니다 아좋은크리스마스보내십시오여러분 크리스마스상대혹시그분인가요그되게 조용히하카리스마키아루요 자어쨌든간자반만주아크리스마스특집이에요벌써그리고5회야저희가또 아 진짜그첫회녹음했을때가엊그제같은데벌써한달이지났다는거 아아감사합니다 아시간정말빨리가고요어떻게일주일간잘지내셨나요 아또또또반만주녹음날만기다리면서 맨날 진심인가요 진심입니다 하루종일반만주생각만 아나진짜이번에제가또떨어졌지않습니까수로에 아맞아 아정말 지금네기스차고진행하시는거잖아요 예 지금부상투혼을발휘하고계십니다앞으로는조심하시길바라고요 네 아그러니까무슨그길에가로등이없었대 네길에가로등이없었고여러분보행중에핸드폰쓰지마십시오 아위험해위험해 그래도엄청큰일이되지않아서다행인것같아요 네, 네 근데진짜거기그렇게떨어지다니정말애니메이션같은상황이구만 이세계갈뻔했는데 그러니까 아, 아니네아잠깐만나지금떨어지고한번만더떨어지고 또감 또감 자그리고진따님일주일동안어떠셨어요 아저는이번주는조금일을하느라힘들어가지고 아외노자 축생이었습니다 외노자 사펜추님은어떠셨어요 저도이번주바빠가지고오늘잘안바쁜데계속일이이번주겹쳐가지고 어인싸 인싸가아니라 노동아닙니까 노동인가요 노동은아닌것같은데 아노동아니면죽어주세요 죽어주십시오자그리고그저아뭔말하려고그랬지 이래서인트로대본을써놔야된다니까다까먹어생각을해놔도 아마북음으로는그크리스마스캐롤들이막 아 징글벨나갈텐데예 다들메리크리스마스하시길바라면서반만주오해 하나도안나는데 아그렇지않아요요즘 、네、들어서진짜매년그크리스마스느낌이하나도안나 그냥벌써크리스마스네라는느낌 맞아요 벌써1년이가네 지금사실녹음은크리스마스전에하고있잖아요 네 어떻게다들크리스마스예정은어떻게돼요 크리스마스예정이요 1번부터말씀하시죠 크리스마스요그냥방에서애니나봐야지뭐 크리스마스뭐래요 크리스마스일본일하는날이거든요 아맞아휴일아니지 네휴일아니고요 아슬프다 아이게아니네아3번 저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쯤여자친구랑침대에서뒹굴고있을겁니다 、 네、아맞다맞다 네잘알겠고요 만개인분아그리고아맞다이얘기를하려고그랬어요그4회들으셨어요별밤만주 아 들었죠. 네. 네. 다 들으셨나? 어땠어요? 그냥 그 4회 듣고 나서 감상. 확실히 저희가 녹음할 때랑 다르게 저더라고요. 아 노래가 들어가니까? 네. 녹음할 때는 그냥 아. 아 그 무슨 영화 촬영할 때 그 CG 있잖아요 CG. 아. 그냥 뭔가 서로 뇌피셜로만 말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맞아, 확실히 맞아. 뭔가 확 있긴 하더라고. 네. 종종 별밤 만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 좋죠. 그리고 아 이제 5회부터는 그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을 생각이에요. 신청곡만 따로 보내셔도 되고요. 뭐 사연이랑 같이 보내셔도 되고 보내실 때 뭐 언제 틀어달라는 요구까지 붙이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틀어드릴 예정이에요. 좀 라디오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라디오 같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 저작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할 예정이에요. 좋다 좋다 좋다. 수석 기술자. 아 뭐 그렇고 자 오늘 밤만주 5회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딱히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뭔가 준비한 게 있나요? 네. 크리스마스 없죠? 솔직히 예 없습니다. 만개인이랑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뭐 쉬는 날이죠. 아, 근데 그렇죠. 저는 아니죠. 안 쉰다면서요? 아, 저는 아니지만. 뭐, 아, 어쨌든 네. 반반조 5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먼저 씹덕 정보. 자, 먼저 뭐 준비하신 분들 있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저번 주에 4회에서 얘기했던 그게 이제 시작했죠, 진짜로. 네, 시작했고요. 네. 지금 저희 미라이가 3등이에요. 오, 진짜? 네, 3등. 3등인데 네. 낮은 거예요, 엄청. 아, 낮은 거야? 1등과 3등 차가 만표 차이나고. 어떤 그 네. 뭐지? 역할에서 대역이 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등만 돼야 되거든요. 대역이 그리고 15개 있고 해가지고 이게 근데 아이돌이 52명이다 보니까 37명은 대역이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 아 1등만 되는 거예요? 네 1등만 네, 되는 거 역할에 역할에서 3등인 거라 전체 3등인 것도 아니고 네 역할에서 무슨 대역이죠? 저 그 동아나나 이야기의 요정 역이고요. 아 1등은 그 모모포인데 아, 솔직히 못 이기지 않나요 그러면? 맞아. 좀 싸가지 없으니까 싸가지 없으니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네? 아, 모모코 얼마 하겠는데 저희 신호등 냅두고 1등 하죠? 여러분 패도가 저렇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했습니다. 내가 무슨 패도예요? 자, 그러면 그 뭐지? 언제까지예요 그거? 이거는 1월 15일까지고요. 오래하네. 후일이 아니라 12일까지예요. 4주간. 4주간. 네. 아, 그래도 뭐 길다. 투표를 넣는 건데. 동안이면 만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번 투표 때는 최고 투표율이 한 120만 표 정도 나왔거든요. 아직 초반이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만개인의 화력이 다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맨날 만개 모두 나에게 힘을 줘 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 총 679만 아 잠시만요. 697만 4,892명의 만개인이 화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투표할 수 있으니까 부탁이고요. 아 그게 중복 투표도 되는구나. 네 그냥 가차 하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하루에 두 번 이게 얻을 수 있고 유료 가차 하면은 하나 또 줘요.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네 그래갖고 지금 또 10연차 하면은 100표 주니까 10연차 한번 하고 100표 받고 저희 미라이 좀 한 표만 100명만 자, 100명만 하면 되는데. 아, 100명. 아, 네. 아, 100명. 10연차. 네. 자, 여러분 그 미라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또 뭐냐? 만개에도 한번 올라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아베마 TV에서 스쿨데이즈랑 셔플을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연속으로 방영하거든요. 미쳤냐고. 네, 애인과 같이 보기 좋은 애니. 쿨데이즈. 네, 나이스 버트죠. 셔플 근데 나쁘지 않지 않나? 셔플은 애니는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셔플 여주인공 좀 무서워요. 얀데레 같은. 아, 셔플도 그 옛날에 아주 인기 많았었는데. 네. 네. 한창 미연 씨들 막 애니 나오고 할 때. 그러네. 맞죠? 엄청 오래됐네. 거의 뭐 구석기. 아, 유물이네. 뭐 크리스마스 애인과 같이 보면 좋다고 하니까 마연님 꼭 보시고요. 네. 침대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스쿨데이즈. 아, 이제 프로듀서도 저렇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라는 소리 듣겠지.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예. 예. 백스트리트 걸즈가 실사 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 와, 이 갑자기 실사 영화 된다니까는 참. 아, 근데 그거 왠지 그럴듯할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PV 보니까 네. 괜찮던데. 네, 의외로 퀄리티가 높아요. 네. 왜냐면 그런 게 막 특촬 같이 막 CG 같은 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막 순수하게 개그물이기도 하고. 네, 그럴 네. 것 같아서 왠지. 액션 씬이 되게 잘 나왔어. 딱 그 일본 그 액션 만화 있잖아요. 액션 영화들. 네. 그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 저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츠키 감독, 그 케모노 프렌즈의 타츠키 감독의 신작이 다음 분기에 나온다고 해요. 아, 네. 예, 케모노 오프닝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오프닝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프닝도 한번. 제목이 뭐죠? 제목이 아 이거 영어인데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영어라고요? 아, 리멤버, 그... 리멤버. 아, 리멤버. 아, 리멤버. 예. 아, 리멤버 정도 노래 제목. 예. 리멤버 정도는 괜찮지. 아, 다행이다. 예. 리멤버고요. 예. 어, 그리고 세이프 예. 그리고 소녀전선의 이벤트가 시작했어요. 캔디 매직 쇼라는 이벤트고요. 네. 이제 저녁 1-6, 2-6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6번까지 저녁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 캔디를 주는데 그 캔디를 모아서 우리 G36의 캔디 매직 쇼라는 스킨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로? 예. 와, 스킨이 공짜. 제, 예. 제 부관인데 G36. 아, G36 달리겠습니다. 네, 달리셔야 됩니다. 네, 달리러 갑니다. 심지어 로리야, 로리. 자, 여러분 하고 계세요. 저 잠시 돌다 올게요. 3일만 돌아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오, 해자네. 네. 어. 해보시고요. 진짜 이뻐, G36. 완전 좋아. 이번에 개장도 나왔잖아. 개장도 이쁘고, 스킨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 G36. 아씨. 진짜 키냐고. 제가 잠시. 아, 정신을 놓고. 학생 요청. 네.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일본에 출판됐다고 합니다. 그거 대박이던데? 그거 반응 엄청 좋대요. 그니까. 심지어 미투 운동이 일본에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미투 운동은 예전에 한번 했었다가 망한 거고. 아. 한번 했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시 불이 붙나? 그럼 또? 한국인을 대표하고 싶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일본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땅님. 꼭 하세요. 네. 어때요, 진땅님? 그런 쪽은 반응 잘 모르시죠? 네, 주변에서 들은 건 없고 그냥 트위터 보면은 일본인들 트위터에도 좀 입소문 퍼지나요? 네, 일본인 트위터에 그 하치주넨세 우마레 키무치온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키무치온 네, 그 아마존 평가도 있잖아요. 아마존 평가도 뭐 굉장히 혹성이고 지금 베셀이래 지금. 아, 네, 미쳤지, 미쳤지. 어이가 없죠. 아니 이게 무슨 한국에서 100만 부 돌파 뭐 그런 거 써놨고 영화 결정 이런 거 써놨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 근데 이게 소설이잖아. 소설이랑 현실이랑 구별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치, 이게 중요한 게 이건 소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타쿠들도 항상 현실이랑 애니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치 마유? 네? 어디서? 제 아이돌은 현실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네. 이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 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맞아요. 어,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이리아 피규어가 또 나온다네요. 아, 그거는 또 나와? 이번에 어떤 피규어로 나와요? 무슨 마법 소녀 컨셉 프리즈마 이리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좀 마법 소녀 아이돌 컨셉으로 나오네요. 이거 되게 비싸겠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제 이번 주 주말 29일, 30일에 서울 코믹월드가 열립니다. 아, 서코 가신다고 하셨죠? 네, 합격을 해서 이번에 열려서 좀 가까워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안병장 그 동인지 있잖아요. 네. 모르시나? 아, 안병장 알아요. 아, 네, 그게 이번에 2년 만에 안지가 전역을 하면서 완결이 난다고 해요. 오, 전역하는 거였어? 병장인데 왜 이제 저렇게 이거 5번 나온다고 해서 여태 이제 1군부터 다 이제 다 절판됐던 것들도 전부 다 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병장, 안병장. 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합정역 애니플러스 샵에서 신데렐라 극장 콜라보 카페를 시작했었죠. 어, 그거 아직 진행 중인가요? 예. 예, 1월 2일까지 큐트 강화 기간이라고 해서 특전으로 큐트 아이돌이 나오고 그리고 또 2주 해서 쿨 타입이랑 패션 타입도 계속 하니까 아직 시간은 되게 여유로워요. 아, 내일 갔어야 됐는데. 아, 전 첫날 바로 아침에 8시부터 줄 서서 갔다 왔죠. 다리가 이래서 못 갑니다. 아, 다리 다쳤구나. 네. 맞다. 아, 원래 제가 이게 그 뭐냐 신데카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신데카페 여태까지 열릴 때마다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신데카페 열리는 날마다 무슨 일이 터져갖고 못 갔어요 제가. 아, 안타깝다. 인연이 아니네. 이럴 수가 있나? 기간도 꽤 길게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제가 큐트에서 마유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기브스를 10일까지는 해야 돼. 와. 아, 그거 끝나고 나서. 네. 아, 10일이면 끝나죠 큐트가. 아니, 당신의 열이 이 정도였습니까? 아, 필치가 타고서라도 가야죠. 저희 집에서 합정역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려요. 아, 3시간? 그 정도면 일본 아니야? 맞네. 우리 어디야 도대체? 어디 사는 거야? 경기도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여러분. 아, 안성. 제가 안성. 저거 뭐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겠는데. 근데 메뉴를 다 먹어봤거든요. 어, 네. 근데 맛이 너무 없어요. 아, 원래 콜라보는 다. 아, 근데 여태 그 맨날 그랬으면 말도 안 하는데 애니플러스 샵에서 여태 뭐 주문토끼라든가 이런저런 콜라보 많이 했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것도 있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먹어줄만하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AJF 저번에 했을 때 했던 메뉴랑 신 메뉴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메뉴들이 아예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먹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야, 그 정도야? 그 뭘 네. 파는 거야 도대체? 옆 테이블에서도 뭐 먹는데 이거 상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뭘 파는 거야? 오히려 궁금하네.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음식 맛없다 안 하거든요. 막 진짜 쓰레기 같은 것도 잘 먹고 그러는데 이번 거는 모르겠어요. 아 제 입맛에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좀 고려를 하시고 특전만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펜추님은 음식물 쓰레기도 잘 드신다고. 오케이. 역시 똥물리에. 자, 그리고 더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아주 놀랄만한 빅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 네. 하이큐 신 시리즈 제작 결정 났습니다. 와, 신 시리즈요? 예. 주인공 바뀌고 그러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냥 다음 기. 시즌 3기, 4기. 4기겠죠? 오. 네, 4기. 그게 결정 나는데, 2019년 9월 22일. 나 지금 보면서 나도 처음 읽는 거야. 지금 제목만 읽고 보면서 읽고 있는데 9월 22일에 그 요코하마 암피시아타에서 그 킥오프 이벤트도 개최한대요. 야, 어쨌든 간에 저는 하이큐 굉장히 재밌게 봐갖고. 네. 원래 배구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하이큐 잘 봤는데 4기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제작 결정이 나서 매우 기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4기가 나오네. 로키오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꾸 본인이 무덤을 파야. 자꾸 한 마디씩 더해. 아, 좀 보내갖고. 쿠야시. 쿠야시. 밀리는 언제? 진짜 참아야죠. 사골도 오를수록 참... 네, 맛있어지니까. 네. 그러다가 그 우마무스매처럼 될 것 같은데. 연기.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제작 발표가 났잖아요. 연기라도 아, 연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네, 여기는 제작 발표도 안 났어요. 제작 발표도 안 나는데 왜 기다리는 거죠? 네, 해줄 걸 알기 때문에. 마치 미리 얘기가 더 많은. 언젠가 해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씹덕 정보는 여기까지. 자 이제는 한 주간의 만개 이슈를 털어보는 시간. 만개 이슈. 놀랍게도 이번에 만개 이슈가 없었어. 아니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성용 레벨? 아 성용 레벨 테스트 해봤죠. 아,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네, 대충만 해봤는데 한동안 좀 이거 떡밥이 꽤 오래 탄 것도 있어갖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 이름을 반만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엘이 만땅이야. 비엘이요? 비엘이 만땅이에요. 누군가 만땅이고 나머지 다 없어갖고 성용 레벨이 57이야. 저 지금 갤러리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 한 거 캡처를 해놨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까먹었네. 그럼 그 동안 제가 네. 네 저의 결과인데 이거 딱 해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또 생각나네요. 옛날에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뭐지? 속성이 누님 또는 언니가 나왔거든요. 네. 누님 또는 언니의 M이 77점이에요. 누님 또는 언니가 124고. 그래갖고 그때 만개 글 막 저랑 보비실 언니 하고 찾았는데. 찾았습니까? 보비실 언니? 보비실 언니 그때 댓글 빵개였습니다. 아! 댓글 빵개였고요. 추천 빵개, 반대 빵개. 근데 지금 그 언니 한 분 생겼잖아요. 어? 지금 만개 언니. 만개 언니 두 명. 네, 아, 만개 언니들. 만개 언니 분량이라 좀 3인큐를 돌려볼까 하는데. 3인큐로. 기회만 된다면 일본으로 촬영을 좀 만들어. 그쵸. 마치 또 유명한 데잖아 그런 걸로. 맞아요. 진짜 그 이럴 때도 있구만. 만개가 뭔가 이렇게 떡밥이 없이 한 주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했을 때는부터는 계속 막 떠들썩 해가지고. 네. 아, 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했을 때 중년이랑 그 백합이 화면을 뚫고 나왔어요. 중년이랑 백합? 예, 네, 중년이랑 백합. 백합이. 중년 백합 뭔데? 아, 화면을 뚫고 나갔어. 누리프임? 와, 충격. 위험하다, 위험해. 예. 네. 아니 만개 5배 지금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전기장판 왜 태워 먹었어요? 아, 전기장판. 전기장판 왜 태먹은 거야? 아 그거 오늘 일이거든요. 딱 오늘 일. 이거 담배빵 아니에요? 아니 구멍이 나. 아니 오늘 분명 제가 자는데 그 전기장판이 너무 따뜻해서 와 이거 성능 존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분명 잘 때 1단으로 틀어놓고 잤단 말이에요. 1단으로 틀어놓고 잤는데 너무 성능이 좋은 거야. 이거 씨발 좆된 거 같은데 이러면서. 급하게 눈 뜨고 밑에를 딱 보니까 있더라고. 탔더라고 막. 탄내가 확. 네. 아침 7시에 그 부랴부랴 그 뭐냐 전기장판 들고 버리려고 몰래 버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딱 보시더라고. 이 뭐하냐고. 몰래 지린 어린애야? 아 근데 어쩌겠어. 네, 존대 무서웠지. 그래갖고 할머니가 딱 보자마자 바로 등짝 스매시 날리시더라고요. 미쳤네. 아이고 녀석아. 여러분 진짜 전기장판 조심히 트시고 얇은 전기장판보다는 두꺼운 전기장판 사세요. 네. 큰일 안 났다 이네요. 돈 많으시면은 그 뭐냐 온수매트 사시고. 그리고 네. 그 참피 우승자 나왔는데요? 아 왜 왜 또 제가 비속어를 쓰는 게 아니 이거 근데 사진 보니까 딱 의사 같지 않아요 의사? 아 좀 미치겠다. 머리에 까무니. 잠깐만 우리 참피 대회 저번에 이야기 안 했어. 소개를 안 했어. 그러면은 아, 예. 이참에 그 대회 소개하고 넘어가죠. 예, 이번에 열린 대회가 2018 참피 대회 한국어 모타님이 개최를 하셨고요.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구야가 귀여운 대회 호라이상 카구야님이 여신 대회고요. 1월 20일까지인데 이거 무슨 대회인지 아세요? 대회 너무 어이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대회냐면요. 일단 어그로성 댓글을 달고 글 내용을 카구야가 귀여움이라고 하면 돼요. 아 어그로성 제목 적은 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야 밀리엔이 씨발 나오긴 하냐 이러고 네? 저 내용으로 카구야가 귀여움 어그로 끌린 사람 있는데 지금 저기요? 지금 어그로 끌린 사람 있어. 바로 조회수 1. 그리고 이거 사진을 꼭 그거 카구야 사진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 반대수도 댓글, 합산이라서 네, 댓글이 졸라 카리스마 갸루 가능? 기조요. 진짜. 저도 욕할 뻔했습니다. 아까 소전 이벤트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어, 소전 이벤트 얘기했었는데, 그, 특히 소전에, 아, 소전에래. 그, 만 개에 소전 만화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죠.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 그래갖고, 저희도 그 소녀전선 특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 좋지요. 저 소전 안 하는데.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진땅님 소년전선 안 하시잖아요. 네, 저 하나 접었어요. 하나 접었다고요? 네. 아, 해보긴 했다, 이건구나. 네, 소전, 그런 비슷한 게임 다 해봤어요, 병란상로나. 그래서 내가 진정한 소창이다 하시는 분은 게스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지한 거예요? 너무 많은데? 소창? 소창 진짜 어, 많은데? 소창, 진지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평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게스트를 받는다는 게 어, 게스트 받는 거 진지한 거지. 진지합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네, 아, 깜짝 신기해 서프라이즈. 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예. 아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그래갖고 아 이거 말해야지 해갖고 말했다 싶었는데 아니요 안 했구나. 네. 그리고 예 소창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만개 뭐 또 이슈 될 만한 거 있었나? 그 여장하시는 분들이 두 분으로 늘어갔고 사진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방송도 시작했더만요. 아 맞아 방송도. 아 새벽이라 못 보는 게 진짜 아쉬운데. 아 새벽에 하시지 맞다. 네, 저도 그냥 가끔 들어가만 보긴 하는데. 네, 방송 보니까 진짜 꼴리거든요. 방송 한번 봤는데 그 몸이 여잔데 목소리가 벌벌해. 네. 벌벌해. 전혀 꿈이 없어가지고. 진심 남자. 리얼로. 상남자. 네. 아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예.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만개를 못 하겠어요. 맞아. 너무 야해. 네. 밖에서 못 보겠어요 글을. 아니 내가 저도 아 이거 진짜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회사에서 네. 아,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고 있다니까 네. 내가 누르고 어, 이렇게 뒤에 꼭 확인해야 돼요. 아 진짜 별 것도 없는데 들어가야 돼. 맞아. 아 뭐 참 그것도 능력이야. 네. 파란색 닉네임만 보면 흠칫흠칫한다고. 6000일 대회. 6000일 대회도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끝나지 않나? 2부인가? 그쵸, 2부에 끝났죠. 어제 끝났겠네요. 이거 6000일 대회도 진짜 재밌던데. 크리스마스 2부에 끝나네요. 네. 그쵸, 저희는 크리스마스 특집이고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특집이기 때문에 어제 끝났겠네요, 6000일. 어쨌거나 만개 6000일. 축하드리고요. 와우. 와. 그리고 맞아 유즈키 유카리 대회가 종료가 됐고 그 행운의 2인 투표를 한대요. 인기 투표. 이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 있어.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 있네. 인기 투표요? 네, 인기 투표래. 인기 투표 11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품 전달 및 추첨은 오후 9시 이후. 그러니까 거의 녹음 날이네요. 오늘이구나. 오늘. 아, 오늘. 네, 3일 전. 저희 딱 녹음이 끝나면 결과 올라오겠네. 그러게요. 네. 여러분. 유저키 지금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결과. 아,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아, 나도 받고 싶었는데. 아, 부러워요. 아, 그리고 맞다. 그 당첨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보셨죠? 제가 그, 저희 반만주 3회 네. 설문해갖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추첨을 했거든요. 네. 누가 됐는지 아세요?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됐습니까? 사이버 교주님이 당첨됐습니다. 오! 명예회원님께서. 역시, 명예회장님. 항상 사연도 길게 써주시고. 맞아요. 자, 안전하게 만원권 전달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만개 이슈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희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네. 여기 저희 반만주 패널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이 세계로 갈 뻔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사연은 아쉽다. 재밌게 본 이 세계물, 갓세계물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근데 워낙에 이게 이제 이 세계물 하면은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라노벨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예. 그죠. 죽진 네. 않지 않나요? 대충 아무거나 하나 거의 죽이라서. 그렇게 그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 조세계물이라고도 불리고 너무 양산형 이런 작품들이 많아갖고 그런 거를 받기보다는 내가 재밌던 걸 소개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연이 총 얼마 나왔죠, 진땅님? 사연은요? 세 보니까 셀 수가 없네. 셀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왔네. 예. 6974개. 항상 정해져 있네. 아, 항상 보내는 사람만 보내는 건가? 항상 6,974명이 그렇죠. 만개 반만주를 보고 보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사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펜츄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아유, 오늘은 사연이 뭐 다 기네요. 아, 사펜츄님 뭐 짧은 게 없네. 저 그거 있습니다. 사펜츄님 맞다. 저번 녹음에 벌을 받으셔야죠. 지각한 벌. 이거 지각도 벌... 지각인데 네. 저희 화요일에 회의도 날려버렸어요. 맞아요. 아... 회의마저도 불참하셨어. 프로 불참러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벌로 가장 긴 거를 드렸습니다. 가장 긴 거. 가장 긴 거 하면 또 아 이거 진작이네 이건. 뭐야 이거. 나 이거 하나인 줄 두 개인 줄 알았어. 이거 하나 읽고 한 30분 쉬세요. 네. 말 안 해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교주님의 사연입니다. 항상 장문을 써서 보내주시는. 아, 이 사이버 교주님의 사연, 이 그 정성이. 아, 진짜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한 세네 줄 쓰면은 귀찮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매회. 매회. 1화부터. 이번에 또 도입부도 아주 자 그럼 읽어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생에 라이먼 프랭크 바움에게 이세계 집의 스킬 테이커를 추천하고 루이스 캐럴에게 즉사 치트를 추천한 것으로 이세계물에 대한 영감을 주어 각각 오즈의 마법사와 이사가 넬리스의 나라를 쉽게 만든 과거가 있다고 하는 사이버 교수입니다. 전 판타지는 좋아하지만 이세계물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주인공 씨 쩔어 하는 무지한 이세계인들이 나오거나 주인공이 무쌍을 찍는 계열의 이세계물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세계물 중에서도 코너스와 같이 컨셉을 병맛으로 잡은 것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전 쭈꾸루 게임을 종종 만드는데 제일 처음 만든 쭈꾸루 게임도 주인공이 오크로 전생하여 오크 고개를 노리는 독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병마 이세계물이고, 최근에 만들다가 사정상 잠시 쉬고 있는 오타쿠 vs 미소녀라는 게임도 25세 동정 오타쿠가 마법사로 각성한 뒤 온갖 애니 캐릭터가 모여있는 이세계로 전이되어 달떡을 위해 애니 캐릭터들을 차례로 쓰러뜨린다는 병반 이세계물입니다. 아, 읽느라 집중이 안 돼. 나 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튼 그런 제가 추천하는 병반 이세계물, 그것은 바로 패러렐 파라다이스입니다. 작가의 전작이 엘펜리트, 극흑의 브륜힐데 같은 시리어스한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 역시 주인공이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살고 있는 이세계로 전이했는데, 이곳 여자들은 20세가 되면 붕어리라는 현상으로 무조건 죽는다라는 시리어스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진장님이 좋아하시겠다. 개뿔, 남자랑 교미를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뒷설정이 있어서 주인공은 그때부터 만나는 여자마다 교미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교미 마스터가 되어서 매우 쿨하고 시크하게 교미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대사들이 병신같이 멋있어서 존나 웃깁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분명 내용만 봐서 존나 야하고 꼴려야 하는데 무슨 HG니 고추는 안 쓰고 웬만한 개그만화보다 더 웃깁니다. 그래서 전 이 만화를 에로판타지보단 병맛 이세계 물론 분류하고 싶군요. 뭔가 시리어스 전개를 자주 하던 작가답게 중간중간 떡밥을 뿌리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등장인물들을 행동이 막장가도를 달립니다. 극극의 브룬힐데 연지가 잘려서 작가가 폭주해버렸다는 설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네요. 대신 그 반동으로 경만만큼은 일품이긴 합니다. 경만 만화, 그리고 약간 에로에로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패러렐 파라다이스를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도 사연이 좀 길었네요. 그럼 이만 바이바이 오빠이. 바이바이 오빠이. 자, 사이버 규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패러렐 파라다이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이분 저번에 Y에 나간 그것도 소개해 주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작품이에요. 진짜 쓰레기고요. 쓰레기냐고. 아, 근데 그 크게 브르넬데랑 그 엘펜리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네. 여자랑 남주가 엄청 사랑받고 교민 유적하고. 작가가 엘펜리트랑 극극의 브루닐데 썼다 그러는데 저 이거 두 개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잔인하지 그러면은 않나? 이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저도 패러렐 파라다이스 섹스분 교미 보는 맛에 봤거든요. 아 교미 보는 맛에. 네. 이게 아 웃긴 게 그 짤 있잖아요. 무슨 마루마루 그 짤 있잖아요. 자궁아 제발 저항해. 제발 저항해. 이런 네, 그런 비슷한 거. 곰탕보다 쫄깃해. 루리의 뮤자가 너네들은 그런 걸 보고도 뭐 부끄럽지 않냐, 오타쿠로서 막 이러면서 너도 뭐 젖었잖아 뭐 이러면서. 아. 그 짤에 만화거든요. 아. 패러렐 파라다이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 주신 저 이세계 집의 스킬 테이커랑 그 뭐냐, 즉사 치트 두 개 다 재밌는 이세계물이죠.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 아, 즉사치트는 나도 봤거든요. 네. 와 진짜. 아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아 도대체 추천해도 저런 걸 추천해서 이런 띵작을 만들게 하다니 대단하신 분. 싸교님은 이상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 또 쯔크로 게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오타쿠 vs 미소녀. 예, 네, 아,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사이버 규주님이 만드신 만개 RPG. 네, 아, 그거 알죠. 아, 네. 아니, 그냥. 그거, 예. 네. 그거 전에 되게 유명했던 거 아닌가? 그죠. 네, 유명했어요. 그 최종 보스로 제가, 최종 보스 그 짱이었는데? 그냥, 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그때 눈팅족이어서, 네, 눈팅만 계속 하면서. 이거 게임 진짜 어려워요. 아 물론 어렵다고 들었어요. 내 얼굴도 못 봤잖아. 게임도 만드시고 네. 능력 있으신 사이버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만화는 패러렐 파라다이스. 꼭 한번 보시 교미를 좋아하시는 만개인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정말 이세기물로 저는 진짜 재밌어요. 페럴을 받아야지. 20세가 되면 죽는다. 진짜 어이없어. 교민 안 되면 죽는다. 설정이 너무 어이없어요. 아니 이거 그거 있는데 그거 야엔이 뭐요? 그 설정? 아, 그죠. 남자랑 교미를 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 어, 나 그거 본 것 같아. 아, 그 있어요 하여튼가 그거. 예, 예. 그 설정이 약간 겹치네요. 아니 왜 모르는 척하세요 진단? 아 저는 몰라요 야엔이는. 하. 야엔이는 비브밖에 몰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읽을게요. 아, 진땅님 읽으실래요? 아, 제가 읽을까요? 네, 2번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사연은 집빛님의 사연이고요. 읽겠습니다. 이 세계 하면 보통 코너스바, 엄만, 투, 리제로 등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소개될 것 같아 힙스터 기질이 있는 만붕이는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세계를 향해 경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는 옛날 만개에서 이런 책이 나온다 라는 만개인의 글 정보들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대충 줄거리는 군대 전역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뭔 캐릭? 밀리터리인가 봄을 석호에서 코스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집 가는 길에 트럭에 치여서 뒤졌나? 하고 깨어났더니 내가 좋아하는 애니의 등장인물이라고? 라는 스토리입니다. 이 작품은 그 애니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소꿉친구로 전생을 하는데 둘 다 고추색. 그 애니의 이야기를 줄줄 깨고 있는 만붕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대처하는 작품입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그 게시글의 만개인들의 반응은 킥킥 재밌겠네. 근데 시간 아깝다. 히읗히읗. 이런 반응이 압도적이었고 평소 고르는 작품마다 똥을 고르는 똥물리인 저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라딘에 가서 카드 결제로 결제를 하고 다음날 책에 와서 봤더니 라이트 노벨이라기에 너무 많은 장수가 두꺼운 라이트 노벨이라기에는 그 두꺼운 라이트 노벨이라는 가면을 쓴 헤비 노벨이었습니다. 450장 정도에 육박하는 헤비 노벨이었고 근성을 발휘해서 다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450장 개 두껍다. 100인데 100. 그래도 꽤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연재하고 있으니 많이 봐주십시오. 히읗 히읗. 잠깐 마지막 건 읽지 마. 파이팅! 82kg 네. 김지영! 아. 아 어쨌든 간에 집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 세계를 향해 경례. 이거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있다 그래갖고 오늘 카카오 페이지 앱을 받아서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갖고 뭐지 했더니 이 세계를 향하여 경례였습니다. 아. 이 세계를 향하여 경례고요. 그래서 조금 봤는데 그 무료 5편을 다 써버려서 그 다음은 못 읽었습니다. 아. 무료로 3번... 5편까지 읽을 수 있는데 예, 5편 읽고 그 다음부터 못 읽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작품이네. 한국 작품이라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쪽에 관심 없으면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거 나무위키 피셜인데 작가가 군 생활 중에 글을 썼다고 하네요. 아.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갖고 전역한 다음에 투고 시작했대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갖고 그 군 생활의 묘사가 아주 현실적이라고 하던데. 아. 근데 여기 군필 있나요? 나만 군필이야 이거? 어디선가 아재 냄새가. 아재띠. 어쨌든간에 그 이거 근데 꽤 인기가 많더라고.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휴재 중이에요. 아. 작년부터 해갖고 뭐 개인 사정 때문에 휴재 중인데 1년 넘게 지금 휴재 중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 2017년 연재하고 안 올라오더라고. 이거 처음에 이 세계를 향하여 경례라고 하길래 저는 또 아 또 일봉이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작품이었네요. 너무 그런 작품이 많아가지고 완전 반전이지. 네. 이게 그 1권 일러스트가 K2 들고 있거든요. 아, 그 무슨 엘프 같은 애가 이렇게 K2를 들고 있어요. 아, K2. 예, 네, 그렇고 이게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총이? 봤더니 한국 작품이더라. 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작품 자체 스토리 라인 보세요.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이 소꿉친구로 전생해서 약간 제갈량 포지션에서 그런 네.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예. 옆에서 이제 다 말해주는 거지. 네, 히로인 다 빼먹고 그런 거 아님?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다섯 편밖에 못 봐서. 네. 재밌을 것 같은 작품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쿠마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저는 네 번 타는 보일러님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와, 제일 간단한 거 골랐네. 와, 아, 내가 읽으려고 내가 읽으려고 아까 끼어들라 그랬는데. 아. 아, 나 이거 노리고 있었어. 저번에 내가 제일 긴 거 읽었잖아요. 아, 네, 읽어주시죠. 추천 가스괴물은 꽤 유명한 무직전생입니다. 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설이기는 한데 중반부 기준으로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세괴물 유행 초기작이라서인지 억지 클리셰 들기도 없다시피 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네요. 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셨네요. 이거 무직전생, 네, 무직전생. 만화로 조금 본 것 같은데 저 소설 1권만 봤어요. 아직 소설을 읽었다고 이거? 1권만 봤어요. 이거 내용이 아마 그거죠. 그 오타쿠 아니야 오타쿠래. 네 맞아요. 히키코모리가 전생해가지고 네 아이부터 시작하는 예 이세계물 네. 환생물 아닌가 환생물? 그렇죠 뭐 근데 그 이세계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세계물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 이거는 그렇게 재밌게 봤다는 기억이 없어갖고 뭐라 코멘트를 못 달겠네요. 저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권을 돈 주고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 정도 느낌이. 두 분은 안 보신 거예요? 저는 아니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네, 저는 만화로 네. 봤습니다. 좀 정통파라고 해야 되나? 무난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무래도 그 이세계물 유행 초기작으로 써주셨는데 그때라서 그 되게 무난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밋밋하죠. 지금 보면 밋밋해요. 약간 특징도 없고. 그러네요. 특색도 말할 게. 그래요. 야 진짜 그래요. 엄마가 좀 이뻤던 것 같아. 만화가 잘 그렸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그림체는 이뻤어. 넘어갈까요? 아니 멘트가 없어 이거는. 뭐 할 말 없네. 그냥 왕도죠 왕도. 예. 왕도라기보다는 왕도인가? 뭐 어쨌든 간에 무직전생. 그냥 가볍게 보기에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 중반부 기준 그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을 못 봤습니다. 아, 그래갖고 예, 거기까지 봤어야 됐는데 거기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아, 나이기 코마루님의 사연이고요. 재밌게 본 이세계물.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이세계물은 디지몬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시리즈가 파워 디지몬과 디지몬 테이머즈였는데 파워 디지몬의 경우엔 그저 디지몬이 멋있어서 좋아했던 것이고 스토리로 따지자면 테이머즈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테이머즈라는 작품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어둡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시리즈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노트나 요괴인간 타요마 같은 약간은 다크한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언젠간 한번 다시 정주행하고 싶은데 다시 보긴 귀찮네요. 테리어몬이 꼴리니 수인 좋아하신다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이거 이분 사연 하나 쓰면서 이 만개인의 그 이상성욕을 한번 싹 훑고 지나갔네. 요. 아 저번에 만개 그걸 올랐잖아요. 디지몬 뭐. 역대급 샤워씬. 나 못 봤어. 못 봤어요? 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보는데. 아, 근데 왜 봤어? 아니 뭐 있길래 아니 그 걔 누구지? 테이머즈 여주가 막 벗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지. 아 방금 봤는데 이거 뭔데? 그게 아니고 테리어머니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그 뭐지? 저는 디지몬 다 보셨어요? 예, 그죠. 네, 그죠. 일기만. 아, 어드벤처? 예. 네. 저도 어드벤처만 봤습니다. 어. 저도 병원에서 막 저도 방송하고 있길래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남죠. 보통 이제 왜냐면 그 한국의 방영 시기가 정말 그 어릴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가끔 그 고3 때인가 한번 정주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학교에서 인싸가 됐습니다. 어이 내 녀석 디지몬을 보는 거냐고 아주 무수한 악수의 요청을 받았고요. 디지몬을 실수로 틀었다가 제 MP3는 그날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 뒷 스토리가 있고요. 예, 어쨌거나 파워 디지몬 테이머즈. 파워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이질감이 심해갖고 디지몬 어드벤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파워 디지몬은 그, 일단 그게 있잖아요. 그 애들이 약간 또 컸잖아. 맞아. 그래갖고 그 야인 시대 옛날에 그 안제모가 김현철로 변하는 건 똑같은가요? 그냥 시대 나이만 지난 거고 그쵸? 다르지 않나? 네. 주인공? 저는 많이 몰라가지고 2세대 이야기예요. 네, 2세대 주인공은 다른데. 아 거기서 그게 제일 멋있었죠. 황제의 드라마. 아 황제 드라마 팔라딘 모드인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거 되게 안타까웠어. 그 뭐냐 무슨 호리병처럼 어떤 멋있는 디지몬 두 명이 합체 진화를 하는데 호리병으로 변해. 아, 그 모르세요 그거? 네. 아 무슨 디지몬이? 아 자세히 안 봐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은 예. 네. 네. 아시는 분은 반만주 계정으로 쪽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파워 디지몬이랑 테이머즈 가장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프론티어 아세요? 디지몬 프론티어? 아 프론티어 알죠. 저는 프론티어가 제일 재밌었어요. 야더 프론티어. 네, 이제 그 당시 또 특촬물 한참 보던 나이였어갖고 본인이 디지몬이 되잖아요. 네.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맞아. 변신할 때 벗잖아. 아 맞아. 그거 진짜 좋았어. 그 은비. 이제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테리어몬이 꼴린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아니 디지몬은 리리스몬이 잘 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검색하니까 테리어몬 귀여운데요? 아 테리어몬 아 물론 아, 귀여운데 샤워씬 보면은 설 거예요. 그거 수건이 아니라 자기 귀로 닦더만. 그러니까 젖은 몸을 약간 개 귀여운데? 근데 귀여워. 테리어몬이 귀여워. 물을 아니, 어떻게 닦았을까? 제목이 너무 웃긴다. 레전드 샤워씬 후방주의. 다 낚여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진짜 존나 높아. 아 괜찮아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어? 제가 알기로는 만개 많습니다. 아 있죠. 좀 있어. 아, 만개 많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나에게 코마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하나인데 요거는 누가 진땅님이 읽어주시죠. 네. 다음 사연은 네이버 메일로 보낸 사연입니다. 네이버 메일. 네이버 메일로. 아, 저희 반만주 메일 계정이죠. 네. 네 그쪽으로 온 메일 사연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곰들의 침묵님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개 곰들의 침묵입니다. 즈에가 재밌게 본 이세계물은 역시 몬스터판과 이누야샤 랄까요? 웃음. 아. 괄호 웃음. 괄호 웃음. 일본의 조세계물은 아주 역사 깊은데요. 각자 한 소년이 몬스터에 가득한 세계로 이동하고 한 소녀가 요괴가 가득한 세계로 이동하는 이야기죠. 몬스터팜은 다크다크한 세계관, 몬스터가 죽으면 비석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과 개성 넘치는 몬스터들이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가는 클리셰스러우면서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누야샤는 전건을 보여줄 만큼 좋아하는 작품인데 7인대 부분까지는 갓세계물로 시작하여 이후로는 조세계물이 되어버렸지만 더 이상 돌지 못하는 시공의 폭풍을 넘나들며 능력치 0.5 금수저 혈통의 개시기와 함께 이세계 여행을 하며 구슬치기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멍 때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작품들에서도 이 세계물이 꽤 있긴 하네요. 제로의 사형마 등등. 아, 이누야샤. 곰들의 침묵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재밌게 봤던 이 세계물은 몬스터팜과 이누야샤. 몬스터팜이 뭐예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 저 모르는데 몬스터팜? 우리는 몬스터팜 뭐지? 우리는 몬스터 파워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기억날 것 같아. 그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버렸을 때 봐가지고 노래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구나. 이거 눈깔 네. 외눈깨비 나오는 아, 맞아요, 거. 맞아요. 아, 네. 아, 봤지? 이거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진짜 어릴 때 봐가지고 그렇게 맞아, 자주 맞아. 기억나는 건 아닌데. 이거 진짜 그냥, 재밌게 봤지. 그냥 재밌었다. 네,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늑대가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 눈물이? 왜 눈물이? 아,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누야샤는 다 보셨죠? 네, 이누야샤는 봤죠. 아, 카페만 봤어요. 보다 말았는데. 어? 대충 그 뭐야 손에서 구멍 열리는 거. 그 저 그 페도시엑 새끼 이제 페도시엑 새끼가 나락의 음충. 열려라 사쿠라 해보지. 아 침투령 뭐냐고. 나락의 음충. 아 진짜 음충 아닌가 이것도? 나락의 음충 아닌가요? 아 이거 독충이라. 아 독충이네. 아 독충. 오케이 열려라. 많이 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열려라 보혈. 그들이 보혈. 그들이 내 뇌를. 아니 모닝 페이트머가 내 뇌를. 어쨌든 이누야샤는 이것도 이세계물이에요. 이세계물이죠 이것도. 예. 이세계물이죠. 우물로 떨어지면. 그렇죠. 아니 보통 이제 이세계물 아. 세계물 하면 그 내가 지금 주인공이 살고 있던 세계에서 어떤 계기로 완전 다른 세계로 가버린다 그런 거잖아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면 그건 그냥 판타지지. 이 세계물이 아니잖아요. 아니 얘는 가영이는 우물로 떨어져서 이 세계로. 그렇지. 요괴가 가득한 세계로. 아 근데 맞아. 1화에 그 진의 요괴 나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아, 네. 그 진의 요괴 어렸을 때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위통을 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투니버스에는 심지어 모자이크도 안 해줬어. 어이 어이 가능 추이냐고? 가능 추. 저는 그 나이에 두려움과 성욕을 동시에 깨우쳤습니다. 아니 깔때기야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도 저분 통하면은 다 그런 얘기로 나와. 가능 추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그랬어. 이제 가영이 막 그 목욕하는 씬 같은 것도 이제 막 맞아요. 원래 그런 거 보면은 가랑이 네. 자꾸 봤잖아요. 불 끄고 보고 막 가영이 누나 나 거기 고추가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네? 어이 어이. 예. 그리고 스토리도 괜찮죠 이누야샤는. 그렇죠. 스토리 괜찮지. 네. 네. 극장판도 스토리. 예, 다 봤거든요 저는 극장판까지도. 오. 개인적으로 그 칼이 세 개 나온다는 게 당시에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아 맞죠 맞죠. 그 철새야 이누야샤 칼이랑 네 철새야. 철새야. 그리고 뭐였지? 형 칼. 세시마루. 네 세시마루 칼. 세시마루 칼이랑 네. 뭐였지? 패도였나? 패도. 하나제일의 패도의 이름. 그 세시마루가 데리고 다니는 애 이름이 뭐더라? 개요? 나랑의 운충. 개판이네 진짜. 이 인간들 린, 리뷰할 린. 생각 없어. 린 아닌가 린? 리였나? 어쨌든 린. 아 린. 아 맞다. 그 이누야샤도 그 투니버스 같은 데서 그 더빙도 괜찮게 했고 아,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맨날 어렸을 때 바람의 칼날인가? 아 상처. 바람의 상처. 맨날 그거 쓰면서 놀았는데. 아 바람의 상처 하니까 또 파워캐 생각나네. 아 파워캐. 이누야샤한테 파워캐를 못 빼놓지. 그렇죠. 아 맞아. 파우케 대표. 예. 거기에 또 블리치 나오잖아요. 블리치 나루토. 예. 생각해보니까 블리치도 이 세계물이네. 아 그런가? 그렇죠. 그러네. 그런가. 저는 안 봐서. 일단 예. 딴 세계로 나가라 가잖아. 네. 소울 소사이어티. 예. 예.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네. 뭐 어쨌든 간 사펜추님 블리치 안 보셨어요? 네. 거의 처음만 본 거라. 봤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 네. 저도 우리 힘의 것만 기억나는데. 네, 오리 힘에 흔들리는 것만. 네. 아, 오리 힘에 하니까 갑자기 오리 하나가 생각이 나는군요. 네? 아, 롤충이 네? 또? 의식의 흐름. 이거 히오스로 아나. 시공의 폭풍 속으로 끌어들여야겠고. 망했잖아요, 히오스. 닥쳐! 이놈! 여기도 나오죠. 오늘... 더 이상 돌지 못하는 시공의 폭풍. 오늘 무슨 방송하는 날이죠? 저희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간에 네. 이누야샤 다시 돌아와서 이누야샤 하면은 그거 생각밖에 안 나. 그 뭐야 저기 가영이 그 세슈마루 칼로 막 이렇게 살리잖아. 아 네.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무슨 칼 이름이 뭐였지? 전생아 맞아. 아 맞아. 네, 전생아. 그걸로 막 이렇게 싹 예. 달라붙는 애들 이렇게 쫙 베버리면 살아나잖아. 맞아요. 그게 좀 멋있었어요 그때는. 맞아. 세슈마루 개 멋있었는데. 맞아. 간지였지. 하나제 패도지. 네, 패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표 패도가 되었지만. 일사 패도. 사펜추님은 안 보셨어요? 이니아세요? 저 그러니까 그 뭐야 손에서 구멍 열려가지고 막 음충 날아드는 거 거기까지만 봤어요. 독충. 아니 음충이냐고 그냥 사쿠라의 음충이 입증되면 그냥 음충이라고 해요. 입증되면 네. 그냥 맞아. 그래서 스토리 전개 잘 모르고 그냥 막 구슬 막 부서져가지고 오 다니고 그래서 또 부서지고 맞아. 드래곤볼이야. 어렸을 때는 풍열 막 손바닥에 그려갖고 막 하고 그래요. 네 맞아. 아. 풍열 하면은 막 빨려 들어가는 척 해주고. 언제적이야. 저는 참고로 일진들이 풍열하면 머리채 잡히는 쪽이었습니다. 아. 아, 그런 얘기 안 된다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오늘 받은 사연 중에서 소개할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2부 시작하기 전에 신청곡 하나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하리마님의 신청곡이고요. 뭔지 아시죠? 코코뿅. 뿅 마치 데이드림 카페인가요? 킹문 갓기 데이드림 카페죠. 예 맞습니다. 데이드림 카페입니다. 아, 예 듣고 오시죠. 아 이거 듣는 동안 저희는 좀 쉽시다. 아 이거 듣다가 잠들면 어떡해? 밤파. 자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드림 카페.